passing by. It's over. A rainy day. 쏟아지는 눈물에 세상이 다 젖을 거야. 어떤 것도 묻지 말라니 뭐야. 대체 무슨 이별이 있다윈 거야. 전부 끝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걸. It's over and rainy day. 아무 예고 없이 내린 소나기 같은 fire. It's over and rainy day. 쏟아지는 눈물에 세상이 다 젖을 거야. It's over and rainy day.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주와 애원이다야. It's over in rainy day. 나의 텅빈 머릿속에 너도 네 기억뿐이야.